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출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마태라는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은 바로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죠. 이렇게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시는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날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택하시되 서로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열두 제자로 택하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또 사는 방식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서로 합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제자로 뽑으셨다면 이들은 서로 싸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오히려 평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자들을 제자로 함께 부르시면서 이들 사이에는 늘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태는 일곱 번째로 등장하고 있죠. 마태보다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야고보, 또 요한, 이 네 명은 모두가 이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로서 이들 모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가버나움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지명이 가버나움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택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은 지역이에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 요한, 그물을 깁는 어부들을 또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이어지는 장면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 저희는 누굽니까? 앞에서 제자로 불렀던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계속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이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이제는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 집에 갔다? 시몬 베드로 또 안드레가 사는 집에 함께 들어갔다.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서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쌍의 형제들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였죠. 모두가 같은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세리 마태 또한 이들과 같은 가버나움 출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 바닷가는 앞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던 그 바닷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동일하게 가버나움에 갈릴리 해변으로 또 나가신 거예요. 이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 레위를 부르셨죠.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를 또 부르신 거예요. 결국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또 세리, 마태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마태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의 직업 때문이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소득의 10%에서 12%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중에 남은 이익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안 따나 못 먹고 못 사는데 그 중에 10%, 12%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이것을 뜯어갔던 자가 당시 세리였어요. 따라서 세리는 당시 백성들로부터 매국노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은 자였죠. 손가락질하고 쳐다도 안 보았던 자들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의 대표로 세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필 세리를 언급하고 있죠.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당시 가장 최고로 죄가 많은 사람들, 세리들과 창기들이다. 창기, 몸 파는 여자와 같은 등급의 죄인이 세리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세리 마태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날마다 뜯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같은 동네잖아요. 이 동네의 세금은 누가 걷습니까? 마태가 걷는 거예요. 마태의 얼굴만 봐도 이가 갈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겠죠. 저 매국노, 우리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악한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원수관계에 있었던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모여든 제자들은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 것이죠. 전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에 제자들끼리 싸웠다. 서로 안 따나 싫은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싸운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누가복음 22장은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생의 내내 싸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도 그 저녁까지도 이들은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외치다가 모두가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구속의 복음만 전하다가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이들의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분명 자기 재물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는데 서로 다 나누어주고 주고받았다 이거예요. 사유재산이 없이 모두가 함께 재물을 나누어 썼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정신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는 서로 맞지 않는다 싸우며 다투었던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 말씀을 증거할 당신의 제자로 각양각색의 우리들을 이곳에 늘 푸는 동산교회 이 한 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서로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또 아무리 과거에 원수지간이었다 할지라도 세리마태와 함께했던 이 네 제자들과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구속의 말씀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말씀을 유업으로 남기고 간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제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제발 더 이상 마음 갈리지 말고 한 마음으로 구속의 말씀을 위해 이르다오. 이것이 유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는 오직 감사할 따름이다. 이러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한 마음 한 뜻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두 배의 부흥의 뜻을 위해 제발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가 찬송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두 배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